수한 봄의 쌀알에 작고 낡은 빵집앞 그 골목길에 서 있는 너와 눈이 마주친 그날부터 난 환상에 젖어 혹시나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매일 아침 꽃 한 장은 난 그곳으로 하지만 어디에도 너는 없어 무너진 내 마음 이제 어떻게 널 찾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된다면 떨리는 쑥스러운 내 심장을 모른 척 용기 내 말할 텐데 왜 넌 그림자도 볼 수 없는지 희미한 기억에서 날 깨워줘 그토록 꿈속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너 너 너 Hey darling No.